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너를 처음 만난 그때. 가르쳐줄 수는 없을까?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너를 사랑해.